들기 전 그 순간이 왜 그리 겁이 났는지 숨막히 넘어들린 포근한 목소리에 맘 놓았던 우리만의 some story. 아무렇지 않게 실없는 농담을 던지며 웃기지 시간은 계속 흐르는데 악정 그대로잖아 변한 게